만큼 pour 휘저어 짙어지도록 특별한 맛을 더 mix it up 비밀 재료를 펼 Run run run 길이 길이 run run 이미는 빠져들어 점점 like 향기는 퍼져가도 붉어지는 your lips 사이 묘약을 가득 머금어 스며드는 one drop you're good you're done don't regret regret cause I am so diamonds in person 미라게 번뜩이는 treat 너의 맘은 still better quick 소름끼치 떠오르